뜨거운 날 길을 걷다가 벽에 등을 지고 한참을 있을 때 심장의 물기 애틋하게 맴도는 시간 눈물 속으로 놓쳐버린 발자국이 보인다 문득 그리워지 추억이 해잔해지면 눈물로 보이는 사람에게 어떠한 말이 필요할까요? 살면서 힘들어 할 때 쓰러지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. 문득 그리워지기 추억이 해잔해지면 눈물로 보이는 사람에게 어떠한 말이 필요할까요? 살면서 힘들어 할 때 쓰러지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.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.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.